분위기의 맛이다.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잔을 마셔도 아주 멋스러운 잔에 담아 마시는 것. 그러니까 분위기를 마신다고 할 수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어떠세요? 오늘 이 시간 혼자지만요. 또 아무도 곁에 없지만 아주 보글보글 따뜻한 차를 끓여서 집에서 제일 예쁜 잔에 담아서 폼잡고 마셔보는 건요. 공부하시는 분들은 레몬차가 좋겠네요. 이렇게 여러분 분위기 한번 마셔보세요. 월요일 아침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라도요. 이 시간 편안하게 보내시고요. 저는 좋은 음악으로 여러분의 분위기를 만들어 드릴게요. 오늘 첫 곡, 무디 블루스의 Nights in White Satin. 이 밤에 어울리는 곡입니다. Nights in white satin, never reaching the end. Letters I've written, never meaning to send. Beauty I'd always missed with these eyes before. Just what the truth is, I can't say anymore, 'cause I love you. Gazing at people, some hand in hand, just what I'm going through, they can understand. Some try to tell me thoughts they cannot defend. Just what you want to be, you will be in the end, and I love you. In white satin, never reaching the end. Letters I've written, never meaning to send. Beauty I've always missed with these eyes before. Just what the truth. Can't say anymore, 'cause I love you. Yes, I love you. Oh, 교통사고를 당해서 성형수술하는 한 주인공이 전혀 다른 사람의 얼굴이 된 자신의 모습에 의문을 품고 수수께끼를 풀어나가는 미스터리 영화였죠. 톰 베린저의 최신작 파편에 삽입된 곡 Nights in White Satin이었습니다. 여러분, 케빈 코스트너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늘 좀 성실하고 정직한 인물로 우리가 기억하는데요. 그가 검은 선글라스에 과묵한 보디가드다. 이러면 어떨까요? 인기 정상의 한 여가수 휘트니 휴스턴이 신변의 위협을 느낍니다. 그래서 특급 경호원 케빈 코스트너를 고용하지요. 고용주가 피고용인에게 경호 업무를 맡긴 것, 이것까지는 좋은데요. 사랑까지도 요구하면 얘기가 좀 달라지겠죠. 흑인 여가수와 백인 경호원 사이의 사랑 얘기, 영화 보디가드에서 휘트니 휴스턴이 부릅니다. I will always love you. If I should stay, I would only be in your way. So I'll go, but I know I'll think of you every step of the way. And

아, 엽서를 다시 보내주셨네요. 홍콩 스타 이름과 유사하지만 얼굴을 글을 능가한다는 주성재 씨 들어주세요. 영화 황새의 멈춰진 걸음, 르바 수스펀디 딜라스곤 중에서 레퓨지스 테마, 피신자의 테마를 아코디언으로 연주한 곡입니다. Waltz of Pride. 황새의 멈춰진 걸음. 좀 특이한 제목의 이 영화는요, 현재 그리스 영화계를 대표하는 테오 안겔로플로스 감독의 최신작입니다. 특히 안겔로플로스 감독은요, 소련의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와 함께 금세기 최고의 영상 시인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의 작품 10편가량이 모두 여행을 소재로 하고 있다는 사실도 이렇게 아름다운 영상을 창조하는데 한몫을 하는 것 같은데요. 영화 황새의 멈춰진 걸음, 이 영화도 예외는 아닙니다. 국경 근처로 취재를 떠났던 한 젊은 TV 리포터가 실종되면서 이 영화는 시작됩니다. 얼마 후에 리포터는 사람들이 기다림의 방, 이렇게 부르는 세상 끝의 도시가 있죠. 이곳은 아주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각기 다른 목적을 지닌 채 도망와 있는 그런 곳입니다. 여기 모인 사람들은요, 제각기 그 지구상에 있을 한 이상향을 찾아 떠나겠다는 그런 꿈을 지니고 있습니다. TV 리포터는 이곳에서 한 노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얼마 전에 실종된 그리스 정치가였어요. 안겔로플로스 감독의 영화적 특징은요, 서정적인 영상 속에 그리스의 역사와 정치적 현실을 가득 담아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상 시인이자 사회 참여 감독이기도 한 셈이죠. 프랑스의 유명한 영화학교 이데크 출신이고요. 처음엔 다큐멘터리 작업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영화 속에서 뛰어난 롱테이크 촬영 기법을 구사하는데요. 이 안겔로플로스 감독이 세계적인 명성을 쌓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지금 소개해드릴 영화의 몫이 컸다고 하죠. 영화 안개 속의 풍경 중에서 사랑의 여행, La Découverte 뜰라무르입니다. 어린 두 남매가 아버지를 찾아 떠나는 여행. 그 여행을 아주 서정적이고 아름답게 그린 영화였죠. 영화 안개 속의 풍경 중에서 들은 곡 사랑의 여행이었습니다. 대구 수성구 범어 이동의 김관식 씨가 다섯 장이 되는 편지와 또 영화 마이걸을 보신 감상문 보내주셨는데요. 고맙게 잘 읽었습니다. 어제 날짜로 친구 박윤경 씨가 생일 맞으셨다고 하는데요. 친구분도 함께 들어주세요. 릭 베송이 감독하고 이사벨 아잔이, 크리스토퍼 람베르가 주연한 영화 서베이 중에서 듣겠습니다. It's Only Mystery. How can I keep on smiling at their disguise when I know nothing good ever comes from lies. My heart is no beginner, but still I can lose my temper. That fucking TV. We're so bored, we don't even care what we see. takes our strength away. And never, never shows us the way. No. But I think I know the answer. It's only mystery, and I like it. It's only mystery, and I like it. It's only mystery, and I like it. It's only mystery. How can the banks of a river meet? She thinks life is water, and love, love is a river. Oh yeah. But is a child the answer? It's only mystery. It's only mystery, and I like it. It's only mystery, and I like it. It's only mystery. We could dream of a grand evolution, where we wouldn't have any more. Mystery, and I like it. It's only mystery, and I like it. It's only mystery, and I like it. It's only mystery. It's only mystery. It's only mystery. It's only mystery. But 영화 서베이 중에 삽입된 곡 에릭세라의 It's Only Mystery였습니다. 오늘은 유럽 영화랑 감독들 얘기가 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광주 동구 산수이동 조효종 씨는 영화 뮤직박스 중에서 나온 곡을 신청해 주셨는데요. 역시 그리스 출신으로 대표적인 정치 영화 감독으로 알려져 있죠. 코스타 가브라스 감독의 뮤직박스. 이 영화는 90년 베를린 영화제 황금곰상을 수상한 작품입니다. 전쟁의 참혹함을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 입장에서 다루고 있어서 좀 이 영화가 새로운데요. 그런 점에서는 아르헨티나 작품이었죠. 오피셜 스토리랑 그 상황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나치 전범으로 체포된 아버지, 변호사인 딸 제시카 랭은 아버지의 무죄를 믿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변호를 맡아서 재판에서 승소를 하지요. 하지만 역사의 진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버지 친구 유물인 뮤직박스를 여는 순간 그녀는 모든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양민을 아주 무참하게 괴롭히는 아버지의 사진들. 결국 그녀는 이것을 증거물로 해서 편지를 씁니다. 정의와 진실은 핏줄 앞에서도 굽혀져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하죠. 제시카 랭의 연기가 아주 좋았고요. 또 과거랑 현재를 교체하는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인상적인 영화였는데요. 이전에 코스타 가브라스 영화에 비해서는 좀 너무 멜로드라마적이고 감정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조유정 씨는 짝꿍 연정이가 이 곡을 소개해 주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셨다고 하는데요. 자, 영화 뮤직박스 중에서 N의 테마 들어보시죠. 추억의 명화. 남자와 여자의 사랑은 우선 만남으로 시작되는 법이죠. 이 넓은 지구상에서 한정된 기간의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이 어느 날 우연히 만납니다. 그 만남이 아무런 일도 없이 끝나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사랑으로 발전하는 수도 있죠. 생각해보면 사람의 만남만큼 신기한 인연이 달리 있을까요? 문학이나 영화는 그 신기한 인연을 어느 때는 담백하게, 어느 때는 아름답게, 그리고 어느 때는 슬프게 그려나갑니다. 그 중에 한 편이 추억의 이탈리아 영화 가방을 든 여인입니다. 1960년 작품이니까 32년 전 영화네요. 아마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은 가방을 든 여인 하면 애인한테 버림받은 클라우디아 카르디날레가 파도가 넘실대는 해변가 모래사장을 맨발로 걷는 그 첫 장면 선명하게 떠올리실 거예요. 오른손에는 하이힐을 벗어들었고 왼손에는 가로줄 무늬의 예쁜 가방을 들었습니다. 머리카락은 바람에 휘날려서 뺨을 살짝 가렸고 또 바람에 말려올라간 롱스커트 자락 사이로 드러난 그 다리는 건강미가 넘칩니다. 가방을 든 여인의 이름은 아이다. 베르디의 오페라에 나오는 여주인공의 이름과 똑같죠. 매정한 애인의 변심에 절망하는 그녀를 따뜻하게 위로해 준 사람은 바로 애인의 남동생 16살 낸 소년 로렌조였어요. 로렌조는 인정머리 없는 바람둥이 형을 잊게 하려다가 어느새 연상의 여인 아이다를 사랑하게 됩니다. 식구들이 없는 틈을 타서 아이다를 집으로 데려간 소년은 채울 수 없는 자신의 사모의정을 베르디 오페라 아이다에 나오는 라다메스 아리아 정결한 아이다에 실어 전하려고 합니다. 가방을 든 여인은요, 이처럼 연상의 여인과 연하의 소년, 다시 말해서 인생을 경험한 여자와 사춘기 소년 사이에 벌어지는 플라토닉한 사랑 얘기입니다. 마침내 아이다는 로렌조의 지극한 사랑에 힘입어서 인생의 희망을 되찾게 되죠. 하지만 이런 경우 항상 여자 쪽이 더 분별력이죠. 여자는 소년의 장래를 생각해서 다시 길을 떠납니다. 처음 올 때랑 마찬가지로 가방을 들고요. 이 장면에 흐르던 경쾌한 색스폰의 선율은 파우스토 파페티의 연주였죠. 지금은 경음악사의 길이 남을 명곡 중에 명곡이 된 곡. 그러니까 지금부터 32년 전 마치 팝송의 입문곡과도 같이 누구나 한 번쯤은 좋아하고 또 들어봤던 스탠다드 곡이죠. 그 곡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으로 듣겠습니다. 오늘 추억의 영화는 이태리 영화 가방을 든 여인이었습니다. 대전 천사 이상희 씨가 신청한 곡이기도 한데요. 파우스트 파페티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 2동의 이지영 씨는요. 영화 뉴욕 스토리 중에서 마틴 스콜세이스 감독의 라이프 레슨에 나오는 노래를 신청해 주셨는데요. 타이틀이 나오면서 물감이 뿌려지고 그때 나오는 음악이었죠.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또 닉 놀테의 연기도 아주 보는 사람의 시선을 잡아끄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죠. 영화 뉴욕 스토리 중에서 라이프 레슨에 나오는 곡입니다. A Whiter Shade of Pale, 프로클 할렘의 노래입니다. 불안하고 외로운 화가 라이오닐의 심정을 그대로 전달해주는 것 같아서 이 곡이 아주 인상 깊었는데요. 이지영 씨 덕분에 저도 또 한 번 들을 수 있게 됐네요. 정말 고맙습니다. 영화 뉴욕 스토리 중 라이프 레슨에서의 A Whiter Shade of Pale, 프로콜 할렘의 노래였습니다. 마틴 스콜세지, 프란시스 코폴라, 우디 알렌. 이 세 사람은 70년대 미국 영화를 주도하던 아메리칸 뉴시네마의 기수들이죠. 이 세 감독이 각자의 뉴욕 이야기를 담은 옴니버스 영화가 바로 뉴욕 스토리입니다. 마틴 스콜세지 감독의 라이프 레슨은요, 뉴욕에 거주하는 예술가들의 삶과 고뇌를 그리고 있고요. 코폴라 감독의 Life Without You는 뉴욕의 가정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디 알렌 감독 역시 자신의 개성을 마음껏 드러내고 있는데요. 웨디프스 환자라는 단편, 이것이 그의 작품이죠. 어머니로 대변되는 거대한 도시,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소시민들을 아주 코믹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요, 이 스콜세지 감독은 대중에게 아주 잘 알려진 팝과 클래식을 이용한 반면에 코폴라 감독은 플루트, 그리고 우디 알렌 감독은 피아노 연주곡을 배경음악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거장 대열에 들어선 이 세 감독이 자신의 작품 스타일을 동시에 나타내고 있어서요, 그 같은 뉴욕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풀어나가는데도 얼마나 이것들을 다르게 얘기하고 있는지 아주 재미있었어요. 그것들 한번 동시에 비교해보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작품처럼 각기 다른 감독과 배우가 등장해서 만든 옴니버스 영화는요, 꽤 여러 편 있죠.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이태리를 대표하는 세 감독, 비토리오 데시카, 루키노 비스콘티, 그리고 페데리코 펠리니 감독이 만든 보카치오 70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평가받은 것이 펠리니 감독의 안토니오 박스의 유혹이라고 하는데요. 저도 이 영화 아주 오래전에 본 기억이 나는데요. 금욕적인 생활을 하면서 여자를 쳐다보는 것조차 죄악시하던 안토니오 박사. 그는 어느 날 간판에 그려진 여인에게 한눈에 반해버리죠. 이태리 여배우 아니타 에크버그였습니다. 결국 그는 여인과 함께 있는 환상을 가지는데요. 이 꿈이 그대로 현실에 나타납니다. 그 광고 간판 속의 여자가 자신을 쫓아오는 거죠. 그런데 여인은 사람의 크기가 아니라요, 거대한 광고 간판 크기 그대로 되살아난 거죠. 사람보다 수십 배나 더 크게요. 여러분도 그림이 상상되시나요? 이 페르니 감독은요, 이 영화를 시작으로 자신의 주무기가 된 환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됐다고 합니다. 마지막 에피소드인 안토니오 박사의 유혹, 그 중에서 타이틀 뮤직 들어보세요. 在。时已逝去，年也逝去，依旧又重聚。随时日再远飞，难舍弃。每次看见冷冬怒放的你，每年冬天温馨细腻。随时日再远飞，难舍弃。温柔的你，那逝去，依旧又重聚。 열혈 남아의 주제곡 뚱지 라이더의 뉴런, 겨울에 온 여인, 임옥년과 왕걸의 노래였습니다. 이 곡은요, 충남 논산군에서 황성환 씨가 신청해 주신 곡이었는데요. 또 영주와 정말 듣고 싶습니다. 이랬어요. 저번에 그 영어 시간에 뒤에 앉은 그때 그 영주죠. 이 제목 뚱지 라이더 뉴런은 아마 장만옥을 가리킨 것 같아요. 장만옥이 유덕화를 찾아올 때가 그때가 겨울이었죠. 오늘 마지막 곡은요. 불안하고 불투명한 미래를 사는 현세대의 애정 그리고 갈등을 그린 영화입니다. 빔 벤더스 감독과 윌리엄 허트 주연의 영화였죠. Until the End of the World, 이 세상 끝까지 중에서 듣습니다. 강원도 강릉대학교의 유민숙 씨, 인천의 윤종식 씨, 그리고 광주의 한신혜 씨도 함께 들어주세요. 줄리 크루스가 부르는 Summer Kisses, Winter Tears. 이 노래 들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편한 밤 되세요.